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8일 비엔티안시에 있는 카이 선펀비안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.